들려봐 당장 얘기해봐 oh, oh. 너는 지나가다 결국 산으로 가 이렇게도 눈치 없어 속이 터져 답답해 굴하게 그냥 말을까 해버리고 싶은데 자꾸 네 입가에서 뭔가 맴맴도는 게 난 오늘도 느껴지는 걸 보이는데 뻔히 어서 어서 부러져 지금 혀 끝에 있는 한마디 내 마음 속에 너밖에 없다는 걸 그 말이 듣고 싶어 진짜 하지 말고 해줘 모두 듣게 난 뭐 변하기 전에 더 솔직하게 돌아나봐 Oh baby you got something I want Maybe I got something you need You need you need 느껴봐 Oh say you love me Oh, say.